가드라 평양 알렴 아싸부트 최태복 라이스 마주르스 샤빌 아울라 리 주무리아트 코리아 데모크라티트 샤비아 월로프들 무라피콜라호 리 지아라테 라스미야 일라 주무리아트 이란 알리슬라미야 월무샤라카 필 이지티마이 타올리 사디스 리 타이디 샤빌 필리스티니 월무나킷 피아달 발라트